거칠이 더 흩뿌린 하늘 아래는 다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. 한껏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뛰어 너는 느껴져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 가 아니어도 슬픔이 날 키워도 벚구름은 또 피고 나 그동안 꿈속이었고 한없이 구겨지고 나에게는 지켜지고 언젠가 내가 아니게 된다 지어도 괜찮아 혼자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 못한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 아직도 I'm fine 내 하늘은 my God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밤을 뺏어줘도 잡지 꿈을 흔들어놓지만 두렵지 않은 걸 괜찮아 괜찮아 I'm feeling just fine, fine, fine 이제 나의 손을 놓을게 I know my mind, mind, mind, mind Cause I'm just fine I'm feeling just fine, fine, fine 더 이상의 슬프지 않을래 Shine, shine, shine. Cause I'm just fine, just fine. Hey, whole world. I'm just fine. 내 아픔 다 해결할 수 있을 너 없이 나. I'm just fine. 걱정 마. 이제 웃을 수 있고 네 목소리를 모두 알아주니까. I'm so fine, you're so fine. 슬픔과 상처는 모두 다 이미 지나가 두벅이 됐어 내 웃음에 보내주자고. We so fine, I'm so fine, you're so fine. 우리들 미래를 기쁨만 가득하자니 걱정을 접어둔 채 이제 즐겨주겠습니다. 차가운 내 심장은 날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아